인민통일의 날의 즈음에서 주조 러시아 연방 대사관에서 3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회견에는 출판 보도 부문 기자들과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 따스통신사 기자가 참가했습니다. 회견에서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크림 반도의 통합이 주민투표에 의한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 국제법상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게 진행됐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의 부당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은 다음 러시아 기록영화 크림의 봄이 상영됐습니다.